일부러 휴가를 내거나 아니면 난 이제 휴가다 마음으로 선언을 하고 나면은 쉴 방법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쉬는 방법 중에는 꼭 영화 보기 이런 항목이 들어가죠. 영화 중에서도 이 신데렐라 영화를 좋아하는 분 많으세요? 남자든 여자든 이 멋진 주인공이 이런저런 우연과 행운이 겹쳐서 사랑도 얻고 부도 얻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여성들의 신데렐라 컴플렉스, 또 남성들의 온달 컴플렉스를 자극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영화는 또 영화에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누군가 그러대요. 이 보석 박힌 유리구두가 나시느라고 내 앞에 척 놓여있는 그런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느냐고요. 근데 문제는요. 현실에서 그 보석 박힌 유리구두가 내 앞에 놓을 기회가 간혹 있다선 쳐도 치수가 작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한 듯한 하지만 살펴보면은 결코 평등하지 않은 면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을 놓고 치수 안 맞는 고급 구두를 놓고 웃으면서 신어보라고 하는 시대라는 표현이 있는 건지도 몰라요. 아, 그 죄 없는 구두보다는 웃으면서 권하는 그 사람이 더 야속하지요. FM 영화음악입니다. are the one, the one to me. Yeah, in a me heart you are the boom shakadiana. When you feel know that I love you so, and if you hold on tight, then me not let go. I'll take you there till your body's on the good side down there. I'll take you there. I really keep you lucky that way. 두 남자와 한 여자의 얘기입니다. 트리썸, 영화 트리썸 가운데서 I'll Take You There, 제너럴 퍼블릭의 음성이었는데요. 이 곡은 12일에 경은이, 정민이, 또 21일, 아직 며칠 남았네요. 주연 씨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노원구 하계일동 11-1 블럭. 아, 우리나라에도 이 블럭 소리를 쓰네요. 주소에 아, 김윤희 씨가 청해 주셨던 곡입니다. 엽서 감사드리고요. 또 양천구 목삼동의 정지현 씨, 그리고 대구에서 장영주 씨 감사합니다. 엽서마다 신청곡이 빽빽하게 다 있는데 한 분 한 분 다 골라드리고 싶은데 정말 사정이 여의치 않네요. 엽서 또 편지 감사드립니다. 바람 부는 뉴욕 거리에서 이 권위의 상징인 모자가 날릴까 봐 저마다 모자를 눌러가면서 황급히 황망한 걸음을 옮기는 그 뉴요커들의 모습 뒤에 깔렸던 음악입니다. 영화 순수의 시대에 요즘 한창 많은 분들 사랑받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Marble Horse, 애냐 노래 보내드릴게요.

그 신선한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맥스웰 블루엣. 닮았지만 다릅니다. 스타일이 중요합니다. 쓰임새 많은 5도어 유럽형 유로 액센트, 스포츠 감각의 3도어 미국형 프로 액센트, 세단형 4도어 액센트까지 스타일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액센트. And now the purple dusk of twilight time steals across the meadows of my heart. High up in the sky, the little stars climb, always reminding that we're apart. You wandered down the lane and far away, leaving me a song that will not die. Love is now the stardust of yesterday, the music of the years gone by. Sometimes I wonder why I spend the lonely night dreaming of a song, the melody haunts my reverie, and I am once again with you. When our love was new, and each kiss an inspiration, but that was long ago. Now my consolation is in the stardust of a song beside a guard. Stars are bright, you are in my arms. The nightingale tells his fairy tale of paradise where roses grew. Though I dream in vain, in my heart it will remain, my stardust melody, the memory of love's refrain. beside a garden wall when stars are bright you are in my arms the nightingale tells his fairy tale of paradise where roses grow though I dream in vain in my heart it always will remain my stardust melody the man of love's refrain.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Sleepless in Seattle에 나오는 Stardust 오늘은 해리 코닉 주니어의 피아노 연주 그리고 그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역설적인 사랑의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귀하게 얻은 아들을 오히려 뭐 개똥이 쇠똥이 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했다는 우리 옛 어른들의 마음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엽서가 왔습니다. 안개혁이라는 놈이 있는데 오늘 17일에 18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라면서 반포동 주공아파트 춘씨가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가운데서 한 곡 부탁합니다 하셨는데요. 생일 축하드리고요. 엽서 고맙습니다. 원래 이 곡은요. 20년대 그 피아니스트로 활동했던 호기 카마이클의 곡입니다. 네, 낭만적인 분위기가 참 아름답게 어우러져서인지 많은 영화의 삽입곡으로 쓰였어요. 방금 들으신 그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을 비롯해서 그 닐 조단의 미러클, 또 레인맨, 그리고 에디 듀친 스토리, 또 데니스 퀘이드랑 맥 라이언 부부가 함께 공연했었죠. 플래시 앤 본, 또 굿펠로우스에도 이렇게 많은 영화에 삽입이 돼 있네요. 방금 들으신 이 스타더스트를 연주했던 해리 코닉 주니어는요. 인기 면에서 보자면은 뭐 요즘 잘 나갔다는 그 케니지의 버금가는 재즈 아티스트입니다. 마치 지난날에 그 프랭크 시나트라처럼 노래하고 또 독특한 연주로 사랑받았던 아주 위대한 피아니스트인 델로니우스 몽크처럼 이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만능 엔터테이너 해리 코닉 주니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FM 영화음악에서는요. 가을 냄새 물씬 풍기는 이 해리 코닉 주니어의 영화음악과 또 그 인생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는 시간 마련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은임 아나운서 대신에 정은임 아나운서가 완쾌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이태리계 미국인의 가족사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영화죠. 영화 대부3에 나오는 사랑의 테마입니다. 역시 해리 코닉 주니어의 노래로 들어보세요. Promise me you will remember. I find a sadness under your sweetest kiss. Destiny seems to whisper it won't stay like this. Whenever we're together, I feel time standing still. I only know I love you, and I always will. If we should lose each other somewhere inside the dark, promise me you'll remember how standing still. I only know I love you, and I always will. If we should lose each other 영화 대부 스토리에 나오는 사랑의 테마였습니다. 해리 코닉 주니어의 노래로 Promise Me You Will Remember 였네요. 영화 Godfather 3, 3라고 해야 되나요? 3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가운데 수록되어 있는 노래 보내드렸고요. 이 올해 26인 만능 엔터테이너 해리 코닉 주니어는 재즈 발상지 뉴올린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음악 도시 이 뉴올린스에서 자란 탓이겠지요. 어릴 적부터 이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뉴올린스는 재즈의 발상지답게 지금까지도 그 빅밴드 음악에서부터 뭐 렉타임, 또 흑인 특유의 펑키한 사운드며 프리 재즈, 그리고 부기우기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음악이 공존하고 있죠. 이 해리 코닉 주니어 아버지는 변호사였고요. 그의 어머니는 검사였답니다. 네, 또 부업으로 이 집에서 레코드숍을 경영했대요. 그 덕분에 해리 코닉 주니어는 어릴 때부터 이 음악을 접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런 글을 아버지가 또 열심히 후원을 합니다. 해리 코닉 주니어는 이 든든한 후원자인 아버지 도움으로 11살 때 벌써 이 레코딩을 하기도 했대요. 그 앨범 11이 바로 그때 녹음해뒀던 거랍니다. 해리 코닉 주니어는 앨리스 마셜레스와 또 뉴올리언스 출신의 피아니스트죠. 제임스 부커에게서 피아노를 배우게 돼요. 이 앨리스 마셜레스는 그 유명한 재즈 아티스트 윈튼 마셜레스, 또 브랜포드 마셜레스의 아버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론 다 아시겠지만 이 윈튼 마셜레스랑 브랜포드 마셜레스 형제 역시 또 영화 음악을 많이 했죠. 영화 More Better Blues를 보면은 또 브랜포드 마셜레스의 연주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아일랜드 미녀입니다. 데니 보이. 영화 멤피스 벨 가운데서 들으셨어요. 이 멤피스 벨, 해리 코닉 주니어가 배우로 출연한 영화죠. 게다가 노래까지 들려주고요. 출격 하루 전 병사들이 연병장에 모여서 파티를 벌입니다. 그때 병사들 중 한 명이 단상 위로 올라가서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이 데니 보이를 부르죠. 그가 바로 해리 코닉 주니어입니다. 이 영화 멤피스 벨을 제작한 사람은 유명한 영화 제작자 데이빗 퍼트넴이고요. 또 공동 제작자는 우리 생애 최고의 해, 또 로마의 휴일, 매너 등으로 유명한 영화 감독 윌리엄 와일러의 딸인 캐서린 와일러입니다. 근데 이 캐서린 와일러가 이 영화를 제작한 이유는요, 아버지에 대한 애정 때문이었대요. 원래 이 멤피스 벨은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44년에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그 후 46년 만인 90년이 되죠. 딸인 캐서린이 아버지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데이빗 퍼트넴과 함께 다시 영화로 만든 겁니다. 해리 코닉 주니어가 본격적인 프로 뮤지션으로 등장한 것은 그의 나이 18살 때였어요. 그의 스승이자 콜롬비아 레코드사의 터줏대감인 앨리스 마셜리스의 도움으로 음반 회사인 콜롬비아사와 계약을 한 거죠. 86년 해리 코닉 주니어는 이 콜롬비아사에서 데뷔 앨범 해리 코닉 주니어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앨범 20를 발표한 뒤인 89년에 롭 라이너 감독의 When Harry Met Sally의 사운드 트랙에 함께 참여하죠. 이번에는 영화 When Harry Met Sally 중에서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It Had to Be You. 그 Or try to be boss, but they wouldn't do. For nobody else gave me a thrill. With all your faults, I love you still. It had to be you, wonderful you. It had to be you. Never be cross, try to be boss, they wouldn't do. For nobody else gave me a thrill. With all your faults, I love you still. Baby, it had to be you, wonderful you, had to be you. 너였어만 했어. 뭐 그런 정도 되나요?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가운데 나오는 It Had To Be You, 해리 코닉 주니어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곡은 20년대 스탠다드 넘버인데요. 많은 영화에 사용됐습니다. 영화 카사블랑카를 보면은 주인공 험프리 보가드의 레스토랑에서도 흘러나오고요. 또 영화 위대한 게츠비에서도 역시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음악에서 느껴보신 것처럼 해리 코닉 주니어는 다분히 이 노스텔지어를 자아내는 뭐랄까요? 올드 패션 스타일의 음악을 구사하고 있죠. 거기에 또 세련된 감각이 가미됐고요. 그 이런 감성 덕분에 영화 When Harry Met Sally는 복고풍이면서도 또 아주 현대적입니다. 근데 해리 코닉 주니어가 이 영화 When Harry Met Sally의 음악을 담당하게 된 것은 당시 콜롬비아사에 있던 바비 콜롬비라는 사람 덕택이었대요. 이 바비 콜롬비는 우리에게 I will love you more than you will ever know로 잘 알려진 재즈 록 그룹 Blood, Sweat and Tears의 드러머였습니다. 그는 그룹을 탈퇴한 후에 이 콜롬비아 레코드사에서 일을 하면서 아주 많은 영화 관계 사람들과 친분을 쌓아왔는데요. 영화 감독 로브 라이너 역시 그중 한 사람입니다. 바비 콜롬비는 이 로브 라이너가 영화를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는 대뜸 그에게 이 해리 코닉 주니어를 추천했대요. 당시 바비 콜롬비는 케니지 같은 그 재즈 아티스트를 한 명 키워볼 생각으로 이 해리 코닉 주니어를 적극적으로 후원한 거죠. 그 덕택에 해리 코닉 주니어는 재즈 뮤지션으로는 참 드물게 인기 스타가 됐고요. 어쨌든 이 빌리 크리스탈과 맥 라이언이 주연한 영화 When Harry Met Sally는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성공 요인으로는 잘 다듬어진 시나리오를 한 요인으로 꼽을 수가 있다고들 얘기를 해요. 이 시나리오를 쓴 사람은요, 노나라 에프런입니다. 노라 에프런. 그녀는 얼마 전에 이거랑 또 비슷한 유의 영화를 직접 감독까지 했었죠. 바로 Sleepless in Seattle입니다. 톰 행크스랑 역시 맥 라이언이 주연했고요. 음악 역시 20도 30년대 스탠다드 넘버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리 코닉 주니어도 빠질 수가 없겠죠. 영화 Sleepless in Seattle 중에서 해리 코닉 주니어 노래입니다. A Wink and a Smile. I remember the days of just keeping time, of hanging around in sleepy towns forever. Back roads empty for miles. Well, you can't have a dream and cut it to fit. But when I saw you, I knew we'd go together like a wink and a smile. Leave your old jalopy by the railroad track. We'll get a hip double dip tip toppy to see Pontiac. So you can rev her up, don't go slow. It's only green lights and all rides. Let's go together with a wink and a smile. Give me a wink and a smile. Like a wink and a smile.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Sleepless in Seattle 가운데서 해리 코닉 주니어 음성으로 A Wink and a Smile 보내드렸습니다. 독특한 감성을 지닌 해리 코닉 주니어는 그 잘생긴 용모 덕분에 영화에도 자주 출연했었습니다. 영화 멤피스 벨을 비롯해서 영화배우 조디 포스터의 첫 감독 작품이었죠. 리틀맨 테이트. 이 영화에서는 또 비교적 큰 배역을 맡았고요. 얼마 전 개봉된 영화 더 마스크에서도 잠깐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음악 활동을 아주 게을리했던 건 아니에요. 영화 When Harry Met Sally 이후에 발표하는 앨범마다 아주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8장의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그중 9장이 플래티넘 앨범을 기록했고요. 또 그래미상도 두 번이나 수상했습니다. 최근 해리 코닉 주니어는 음악 성향을 조금 바꿔서 이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흑인 특유의 아주 펑키한 음악을 구사하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이 펑키한 음악 역시 뉴올린스 음악, 즉 그의 어린 시절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 새로운 음악을 영화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데요. 영화 The Mask 가운데서 해리 코닉 주니어가 부릅니다. I could only whisper your name. Somebody was spreading rumors about better days are coming. Why was I humming as if I knew one and the same? But I just whispered your name. Somebody was saying something about there being an end to tyranny. But when they asked me, what would I do if that day came, I only whispered your name. Everyone got their own opinion and protects their own dominion. No doubt for them it's true, but I tell them what I really believe. My only worry is protecting you. Yeah. No one should ever be lonely. We'd all find somebody to care. If I dare to answer, who can carry that flame? I just whisper your name. Everyone got their own opinion and protects their own dominion. But I tell them what I really believe. My only worry is protecting you. Nobody should ever be lonely. We'd all find someone to care. Well, ask me if I dare to answer who could carry that flame. Just whisper your name. 조금 느낌이 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같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인데 해리 코닉 주니어가 노래했습니다. 영화 The Mask 가운데서 I could only whisper your name 보내드렸네요. 오늘 해리 코닉 주니어의 일대기까지는 아니지만 그의 영화음악을 통한 족적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이동의 박정혜씨 걸어서 하늘까지 물새의 테마 청해주셨죠. 오랜만에 우리 영화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걸어서 하늘까지 가운데서 물새 테마. 우리 영화 걸어서 하늘까지 가운데 선물세 테마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엽서 보내주신 분들 중에 그 강산의 시를 내 인생의 영화 다섯 편의 초대 손님으로 모시면 정말 안 될까요? 안 될 일이 없죠. 저희도 사실은 꼭 모시고 싶은 분의 그 명단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아직 확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요. 저희 나름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서대문구 부가연동의 부임씨, 또 성동구 중곡일동의 김성림씨, 동대문구 용두이동의 양경숙씨, 전북 1위시 주연동 139의 58번지 안경희씨 모두 소식 주신 거 감사하게 또 소중하게 읽고 있습니다. 이쯤 그 건강이 신통치 않다는 분들 참 많이 뵙게 돼요. 아플 나이도 아닌데 말이죠. 특히 무리인 줄 알면서도 몸을 잘 돌보지 않아서 병이 나는 거는 자기 책임이 참 많이 크지 않을까요? 아프지들 마세요. 그리고 또 많이 웃으시면서 하루 만들어 보시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고요. 오늘 강산의 노래 너에게 나를 보낸다 가운데 주제가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쳐야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여러분 기다릴게요.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되돌아갈 수 없어. 선택한 길 그냥 갈 수밖에. 아마도 이상한 이 길에도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모든 게 그런 거지. 그냥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 사람처럼 시달리며